You could be my only star. You could be the moonlight. 이대로 우리 영원하자 forever. 그게 너여가 미워 나 믿어 미쳐뛰는 heart 그건 나의 덤 yeah 어딜 방황했어 찾아낸 핀보 make me feel so 그 무엇도 너와 비교 못할 거라고 모두 그 끝은 몰라도 신기한 일이야 네가 느껴져 No matter where you are Cause you could be my only star You could be the moonlight 난 세상에 너 하나면 돼 Forever 내게 달려가 어둠을 뚫고 미친 그 질주로 널 안을게 Let's make it forever She get it low 그녀는 밤에 살러 Hit me and we going high 내 거라 떠들어대 10보다 세게 날 끝 Hold up 다시 전부 던져버려 너야 나만 걸어 끝까지 가보죠 Rockin' roller 같은 오면 오래전에 던질 거라 단지 네가 나를 움직인 컨트롤러 Feel like so 나 영원히 내게 내가